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제 제가 작은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학교 후배가 보낸 것인데요. 그 안에는 책자가 한부 들어있었습니다. 검얼못. 과제였는데요. 그 제호가 검얼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검얼못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나무나 아니면 벽에 박는 스스로 박히고 마는 못이 아니라 이 검얼못은 나무 그릇이나 또는 금간대, 벌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 검얼장처럼 걸치어져서 박는 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두 물건의 틈새를 이어주는 못이지요. 이 검얼못 참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검얼못처럼 사람들 사이의 틈새까지도 이어주는, 그것도 단단히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그런 검얼못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FM 영화음악, 오늘 여러분들의 검얼못이 되고 싶습니다. 未曾后悔，是甘心决定，莫问那可注定，若然是错，从不加理会，命运究竟未明，现实理想难分得清楚，未让两手分开，人生虽短暂，无悔共你望一一领会，浪漫片刻足够。望原谅我，未给一句话，独自去闯尽头。劳问世间情，怎可得瞬间？尽是困忧不息。人生虽短暂，无悔共你穿梭天边与海岸，重温的景象，零碎渐淡，真心你莫忘记。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미안드의 노래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이천 호회의 미증후회라는 곡이었어요. 자, 동작구 흑석일동에서 이희정 학생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입니다. 심혜진 씨, 문성근 씨, 이경영 씨가 주연한 여균동 감독의 작품 세상 밖으로 중에서 이 영화는 아직 완성은 덜 됐죠. 김종서 씨가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는데요. 김종서 씨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세상 밖으로.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속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영화 Menace to Society, 사회의 위협 중에서 케냐 그루브의 노래 Top of the World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Menace to Society를 보면요. 첫 장면부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충격적인데요. 주인공인 케인과 오더그가 물건을 사러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한국인 부부가 경영하는 슈퍼마켓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여자 주인, 그러니까 한국인 여주인이 아주 경계에 가득 찬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그만 시비가 붙어가지고 케인과 오도구가 그들 한국인 부부를 살해하고 말죠. 이 첫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 아주 할렘가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한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경계의 눈초리로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았으면 아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엘 슈마우 감독의 추락 Falling Down이라는 영화 아시죠?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될 당시에 한국인을 돈만 밝히는 민족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민족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그 재미교포들이 항의 소동을 벌였었는데요. 급기야 국내에서도 이 영화를 두고 논란이 일자 그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는 이 영화로 어떤 무리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 개봉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를 결코 좋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글쎄요, 그 영화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관객들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논란을 빚은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의 추락, Falling Down.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차 안에 갇힌 주인공 디펜스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고 파리는 달려들고 거기에 그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습니다. 암만 시간이 흘러도 체증이 풀리지 않자 디펜스는 짜증과 더위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동차 밖으로 뛰쳐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차를 길에 버려둔 채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는 이혼한 아내의 집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 공중전화 박스로 갑니다. 그런데 잔돈이 없습니다. 그는 잔돈을 구하려고 한국인 상점에 들어가죠. 디펜스가 잔돈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한국인 상점 주인은 물건을 사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격분한 디펜스는 콜라를 주문하고 나서 야구 방망이로 한국인 가게를 박살내버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디펜스의 일탈 행위는 시작되죠. 그는 멕시코계 청년들이 강도로 돌변해서 돈을 요구하자 야구 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계나 한국인 같은 유색인종들 뿐만이 아니라 백인 상류계층의 부유한 노인들과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들, 이들 모두가 그에게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내에게는 이혼당하고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대접을 못 받는 것이 바로 주인공인 디펜스의 역이거든요. 이 디펜스는 사회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낙오된 백인 중산층 남성의 대변자입니다. 네, 이 디펜스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방어, 방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디펜스는 원래 주인공의 이름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에 쓰여진 글귀였는데요. 피의식에 젖은 주인공의 심리에 아주 꼭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클 더글라스가 한인 상점을 야구 방망이로 정신없이 내리치는 장면, 그리고 테마처럼 쓰인 곡 런던 브릿지 띄워드립니다. 이 런던 브릿지는 우리가 국어로도 우리말로도 번역을 해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요. 그 가사 이렇죠. London Bridge Falling Down, Falling Down. 그래서 아마 Falling Down이라는 이 영화의 테마로 쓰이지 않았나 싶어요. 들어보시죠. China. Not Chinese. I'm Korean. Whatever. You come to my country, you take my money, you don't even have the grace to learn how to speak my language. You're Korean. You have any idea how much money my country has given your country? How much? I don't know. It's got to be a lot. You can bet on that. It's... You go now. No trouble. I stay. What do you think of that? God. Where you go? Get back. What are you doing? Get back. No. Jesus Christ! What is this? The last stand on Fiji! nobody. What? Take nobody. Take nobody. Take your hands away from your mechanics. Stop it. I speak slowly and distinctly. Take the money.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my fair lady. Build it up with iron bars, iron bars, iron bars. Build it up with iron bars, my fair lady. Iron bars will bend and break, bend and break, bend and break. Iron bars will bend and break, my fair lady. Pins and needles rust and bend, rust and bend, rust and bend. Pins and needles rust and bend, my fair lady. Gold and silver I've not got, I've not got, I've not got. Gold and silver I've not got, my fair lady.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my fair lady. 솔직히 영화 장면이 기분은 좋지 않나요? 영화 Falling Down 추락 중에서 테마처럼 쓰인 London Bridge 띄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추락은 그 유색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증오와 폭력 부분만 빼놓는다면 꽤 잘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뭐 이렇게 내용이 영화의 내용이 재미있고 또 작품성도 있는데 단지 한국인을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이 그런 영화에 대해서 상영 불가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그 상대국에 대한 우리가 인식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거장 로버트 할트만 감독의 메시도 바로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아주 대표적인 영화죠. 이 영화의 무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야전 외과병원이고요. 주인공은 장난기 많은 두 명의 외과의사 엘리어트 굴드와 도널드 서덜랜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농담을 내뱉고 온갖 해프닝을 벌이죠. 그리고 이들의 농담과 해프닝을 통해서 전쟁 상황이 빚어내는 혼란과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영화의 코믹한 분위기에는 로버트 알트만 감독 특유의 풍자와 위트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을 묘사한 장면이 아주 틀렸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주인공이 한국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베트남 모자를 쓴 사람들이 지나가고요. 또 베트남 사람들이 지고 다니는 지게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차이나 칼라가 달린 중국 옷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도무지 우리나라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도 아주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국 여성들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또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팝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여성들에게는 엉뚱하게도 기모노를 입혀놨어요. 또 미군들은 농담으로 여러 번 한국인들을 비하시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작품성 하나는 뛰어나서 칸 영화제 그랑프리와 함께 아카데미 감독상, 편집상, 시나리오상을 받았습니다. 자, 메쉬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Suicide is painless. 자살은 고통이 없어요. that suicide is painless. It brings on many changes, and I can take or leave it if I please. The game of life is hard to play. I'm gonna lose it anyway. The losing card I'll someday lay. So this is all I have to say. Suicide is painless. Suicide. It brings on many changes. Changes. And I can take or leave it if I please. The sword of time will pierce our skin. It doesn't hurt. Works its way on in. The pain grows stronger, watch it grin. Suicide is painless. It brings on many changes, and I can take or leave it if I please. Me to answer questions that are key. Is it to be or not to be? And I replied, oh, why ask me?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영화 메쉬 중에서 Suicide is Painless라는 조금은 이상한 제목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참 이 한국인이 영화 속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진 얘기들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참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가장 사실 위험한 것은 감정적인 아주 그런 단계의 민족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뭐 보스니아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고 요즘에 가장 냉전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한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객관적으로 영화 속의 한국인이 그려진 모습들을 본다면요. 백인 감독들이 만든 영화에서는 한국인이 부정적으로 묘사됐을 때 정말 인종편견이 들어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한 옆으로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요. 흑인 감독의 영화에서까지 한국인이 나쁘게 그려지는 경우는 참 좀 답답하다 못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로 그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꼭 그것을 인종편견이라고만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흑인 감독으로 각광받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대표작이죠. 똑바로 살아라. Do the right thing. 여기에서 흑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지? 수전노에다 영어도 못하면서 잘난 척만 하는 한국인들. 밉기는 하지만 부지런한 것만은 알아줘야 해. 자, 그리고 이 영화에는 한국인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흑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그들의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 돈을 벌면서도 백인들과 똑같이 흑인들을 깔보고 멸시합니다. 흑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이탈리아 피자 가게에 불을 지르고 한국인 가게로 몰려갑니다. 당황한 한국인 부부는 분노에 찬 흑인들에게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한 흑인 청년이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피부색이 검단 말이냐? 상황에 따라서 약삭빠르게 변신하는 한국인 부부. 이들의 비열한 모습을 보는 심정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스파이크 리 감독이 혹시 허구로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게다가 그런 한국인의 모습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의 눈에 비춰졌다는 것이 참 찜찜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Do the Right Thing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는 인종 편견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Do the Right Thing 중에서 한국인 가게로 흑인들이 몰려가는 그 장면 한번 들어보고요. 이어서 Steel Pulse가 부르는 노래 Can't Stand It 참을 수 없어요. 들어봅니다. 영화 Do the Right Thing 중에서 Can't Stand It, Steel Pulse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 Do the Right Thing은 92년 4월 29일에 일어난 LA 흑인 폭동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영화였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제 학교 학창시절 때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아, 어느 분이든가요? 서울 성북구 보문사가의 장광환 씨가 제가 너무 냉정하고 차갑고 제 얘기를 너무 안 한다고 말씀을 충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충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좌석버스를 타고 학교에 들어가곤 했는데요. 좌석버스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아주 나란히 붙어앉잖아요. 근데 학교에 외국 유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흑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흑인 학생만 앉아있으면요. 그 자리 근처에는 아무도 앉질 않아요. 저도 그때 자리가 없어서 그 옆자리에 앉았어야만 했는데 앉을까 말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앉았습니다. 앉아서 생각을 하기를 만약에 옆에 앉은 사람이 백인이었더라면 내가 그런 고민을 했을까 순간적으로 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주 단적으로 우리들도 백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흑인들에 대해서 깜둥이니 깜시라니 이런 식으로의 아주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가끔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부터 없애야지만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편견을 없애라고 말할 그런 당당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데비 머멧이 시나리오를 쓰고 제임스 폴리 감독이 연출한 글렌게리 글렌로우스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BMW를 타고 다니지만 너희들은 현대 자동차나 타고 다니지. 싼 가격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한국 자동차를 비하시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화 속에서 한국인들이나 한국 상품이 등장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상품 또는 한국에 관련된 어떤 조그마한 힌트가 들어있는 영화들도 꽤 많은데요. 일단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화씨 451도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의 배경은 활자를 없애는 그러니까 미래 사회가 배경인데요. 마치 분석 행위처럼 모든 책들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아주 많은 책들 중에서 동양권의 문자의 책은 한 권도 안 보이는데 유독 한글로 적힌 책만이 딱 보이더라고요. 또 그 외에도 미녀 드라큘라 최근에 비디오로도 출시됐죠. 이 미녀 드라큘라를 보면 한국산 오디오의 품질에 대해서 마피아 두목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역시 비하하는 말이었는데요. 아마 비디오로 출시됐을 때는 그 장면이 약간 잘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이 솔저라는 영화를 보면 태극기가 그 벽에 걸려 있고요. 매튜 모딘이 주연한 청춘 해부학이라는 영화에는 맨 마지막 장면에 대학의 그 커다란 강당 벽에 수많은 벽보가 붙어 있는데요. 서클을 알리는 벽보 또는 뭐 어떤 세미나가 있다는 벽보. 그 중에서 아주 화면 중앙에 보이는 벽보가 한글로 된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든가 뭐 그런 마치 대학가 우리 대학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벽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니커스 로버트 레드포드와 그 밖에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주연했던 스니커스를 보면요. 블랙박스 칩의 비밀을 알아내는 순간 그 컴퓨터에는 골드스타라는 아주 상표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경우는요. 개목걸이라는 영화에서였는데요. 미국에서 경찰차가 거리를 쫙 지나가는데 그 경찰차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경찰 이렇게 한글로 적혀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을 좋게 묘사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보면 정말 기분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화를 무조건 보지 말아야 한다. 그건 아니죠. 소문으로 들은 얘기는 억측과 쓸데없는 오해까지 생겨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관객들이 문제가 되는 영화들을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부정적으로 표현된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백인들의 인종편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인종편견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요. 자, 글렌 게리 글렌 로스에 삽입된 알자로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Blue Skies. Hello, Mrs. Delgari. Yes, you requested some information about Rio Rancho properties. Blue skies smiling at me. Nothing but blue skies do I see. In the morning there's bluebirds singing a song. Nothing but bluebirds from now on. I never saw the sun shining so bright. Never saw things going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ing by. When you're in love, my, how they fly. Blue days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Hightel의 이병준 학생 어떠셨습니까? 글렌게리 글렌로스의 맨 마지막에 흐르던 곡 알자로의 Blue Skies였는데요. 신청곡은 아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렌게리 글렌로스의 흐르는 음악들이 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병준 학생께 늘 편지를 주시는 사연을 주시는 이병준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경주 황남동의 손여모 씨 이 편지를 보낸 날 벚꽃과 가로등 사이로 빗방울인지 또는 빛의 방울인지 환상 속으로 달려와서 영화 속으로 빠져든다고 하셨어요. 참 편지지에도 파스텔로 아주 예쁘게 색칠을 해주셨는데요. 동작구 흑석 2동의 김시덕 씨가 신청하신 곡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시덕 씨 물론 기억하고 있고 말고요. 이름이 아주 독특하신 분이세요. 흐르는 강물처럼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대전 서구 변동의 임현영 씨, 그리고 대구의 윤현경 학생 어떠셨어요? 흐르는 강물처럼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신이 이번 5월 1일입니다. 5남매 키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으로 인한 병으로 50대 갱년기에 시달리고 계신 우리 어머님. 다른 약이 아닌 행복으로 갱년기를 치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주 중화산동 오신아파트에서 덕리라는 아주 착한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착한 자제분이 어머니 생신을 축하해 오셨네요. 자, 그 축하곡 띄워드릴 텐데요. 잠시 경복군이 효령면에서 박미경씨가 친구 미희의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부산 동래구 거제삼동의 임수진씨의 엽서도 잘 받았습니다. 임수진씨가 건의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잘 새겨듣고 있다가 다음에 방송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울 성북구 장희삼동의 인소영 학생은 4월이 돼서는 공부가 잘 안됩니다. 저희 학교에는 벚꽃, 목련,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펴서 가히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더 안되는 거 있죠. 정말 왜 중간고사 볼 때는 그렇게 풍경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참으십시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렸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중에서 헬런 레디의 노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move him. I've been changed, yes really changed. In these past few days, when I've seen myself, I seem like someone. I'd be frightened.